새로운 숙감으로 열쇠 3개보다 부피나 무게가 엄청나게 큰 상자를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30개나요. 아주 비싼 거라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져갔는데요. 그 상자를 보고는 신랑은 최고의 혼숙감이라면서 아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30개의 상자 안에 든 것, 고르고 골라서 추린 책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세요? 하지만요, 이건 제가 제 주위에서 직접 확인한 최근의 실화입니다. 전북 옥구군 임피면의 이은경 학생께 띄워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리차드 버튼과 엘리자벳 테일러 부부가 공연한 영화죠. 샌파이퍼, 우리나라 제목으로 고백으로 개봉됐었는데요. 이 중에서 Shadow of Your Smile, 투츠 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이은경 학생은 젊음을 위한 낙서라고 몇 가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친구의 주머니보다 마음을 좋아할 것, 맞선을 볼 때마다 딱지를 맞아도 자기에게도 짝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것, 어느 분에게 아주 가슴에 와닿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또 꼴찌에게 힘찬 박수를 쳐줄 것, 아름답고 멋진 사랑을 한 번쯤은 해볼 것, 이런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김효연 씨 친구분 생일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하이텔로 고형석 씨는 저희 FM 영화음악이 고칠 점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요, 몇몇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좋은 충고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시험 때라는 것을 실감해요. 여러분들의 엽서나 편지에 시험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솔직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결과에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와는 달리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공짜 바라지 않게 누나가 꾸중 좀 해주세요 하면서 대구 지산동 백성욱 씨가 동생 그네의 17번째 생일을 축하해 오시면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뭐 제가 그럴 자격이 다나요. 저도 늘 공짜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꾸중 해달라는 말을 띄우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그 잘못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네마 천국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68년도 영화입니다. 자누 모로가 주연한 라 마리에 에테 앙노아, 흑의의 신부, 검은 옷을 입은 신부인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디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냥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나니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해 찾아왔구나. 예.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자동 인화기가 수백 장의 똑같은 사진을 뽑아내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여인의 벌거벗은 상반신 사진. 이 사진 속의 여인은 팔로 머리를 관 채 비스듬히 누워서 모든 걸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림 같기도 하고 실물 사진 같기도 합니다. 장면이 바뀌면 사진 속에 그 여인이 사진 앨범을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갑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여인을 어머니인 듯한 중년 부인이 제지합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제 여인은 여행용 가방에 짐을 쌉니다. 검은 스타킹에 검은 구두를 신고 검은 옷에 검은 가방을 들고서 여인은 바쁜 듯 역으로 향합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정차하자 여인은 오른쪽 승강구로 올라탔다가 바로 왼쪽 승강구로 내립니다. 열차의 오른쪽과 왼쪽. 그것은 그녀에게 존재의 의미를 가늠해준 하나의 방향 지시등입니다. 모두들 그녀가 기차를 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기차를 타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검은 옷의 여인은 그날 자신의 정체성을 뒤바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뒤바꾼 그녀가 처음 찾아간 곳은 어떤 고층 아파트 단지.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깨가 드러난 흰 드레스에 흰 스카프. 흰 구두를 신었습니다. 여인은 경비원에게 블리스 시댁을 찾습니다. 세 마담. 세 마담, comment? 나, oui, ça sonne, il n'y a personne chez monsieur Bliss. Oh, il me vient une idée amusante. Voilà, si vous me donniez la clé de l'appartement, je pourrais ainsi attendre M. Blislaw et lui faire la surprise. C'est que maintenant que j'y pense, je ne suis pas ici depuis longtemps. Et d'ailleurs, je ne sais pas s'ils vont me garder. Mais je ne suis pas sûr que nous parlions de la même personne. Monsieur Bliss, c'est bien un grand rouquin.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블리스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현관 열쇠를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100프랑짜리 지폐를 슬쩍 내보이면서요. 돈을 본 경비원이 열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뒤돌아섭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그녀 쪽으로 뒤돌아섰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녀는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입니다. Une femme est venue et vous a demandé. Sûrement Madame Bujol, celle-là, je ne veux plus l'avoir. Ah non, Monsieur Bliss, une femme que j'ai jamais vue avant. Et elle a insisté pour que j'allais entrer chez vous. Et elle m'a offert 10 000 balles pour que j'allais se monter. Ah oui?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블리스에게 경비원이 낯선 여인의 방문을 알려줍니다. 돈으로 매수까지 하려 했다면서요. 하지만 블리스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찾아온 웬 여인. 블리스는 지금껏 그가 유혹했던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지요. 다음날 아침, 블리스의 친구 코리가 찾아옵니다. 코리는 블리스의 결혼이 불만스럽습니다. 이들이 여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칙은 여자의 뒤를 쫓지 말라. 그리고 걸려들면 절대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인생을 즐기자는 것이요. 하지만 블리스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원칙을 깨야 할 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사랑에 빠진 증거로 블리스는 코리에게 녹음 테이프를 들려줍니다. 결혼할 상대인 엘페스라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기 전 그녀가 다리를 포개는 소리, 스타킹을 벗는 소리, 이런 밀실의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입니다. 하지만 코리는 어떤 소리도 녹음기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녹음했다는 것. 이게 바로 블리스가 제시한 사랑의 증거였죠. 녹음 테이프를 듣는 장면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부턴 루즈? 네. Écoutez-moi ça. Formidable, hein? Là, revenez en arrière. J'ai enregistré Gilberte quand elle croise les jambes. Sans qu'elle s'en doute, évidemment. Écoutez bien le frottement des bas l'un contre l'autre. Intéressant, hein? Sans des bas ni longs. Oui, parce que j'ai d'abord essayé avec les bas de soie, mais alors ça ne rend pas du tout. Ah, Gilberte, je me demande ce qu'elle est en train de faire en ce moment. Et surtout avec qui? Vous êtes envieux, perfide, et vous n'arriverez pas à me faire douter d'elle. Non, je parie qu'en ce moment, elle est en train de regarder amoureusement ma photo. Moi, je crois plutôt qu'elle est en train de se regarder toute nue devant la glace. Quelle idée! Mais si, je vous assure, d'ailleurs, dans tous les romans écrits par une femme, il y a toujours une scène où l'héroïne se regarde toute nue devant la glace. Gilberte, n'écris pas de roman. Non, vraiment, je ne vois pas de rapport. Rapport sexuel. Bon, je vais répondre. Mais c'est Gilbert. Dites-lui que je sors du bain et que j'arrive. Allô? Allô? Je suis bien là. 블레스가 샤워를 한 사이 전화벨이 울리고 코리가 수화기를 듭니다. 상대방은 전화받는 사람이 블리스가 아님을 알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블리스는 문득 어제 자기를 찾아왔다는 여인이 생각납니다. 방금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고 그 여인이 혹시 자기를 짝사랑하는 여인은 아닐까. 블리스의 입가에 미소가 깃듭니다. Thank you. 블레스가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검은 옷의 여인은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을 듣고 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로.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벌어지고 있는 블리스의 아파트. 방금 새 신랑이 된 블리스는 초대하지 않은 낯선 여인을 발견합니다. 블리스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전화를 걸고 집을 찾아오고 있던 그 여인임을 알아챕니다. 여인은 블리스를 베란다로 유혹합니다. 베란다 난간에 등을 기댄 블리스.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만난 적이 있을 거라면서 차갑게 말합니다. 블리스가 이름을 묻지만 여인은 못 들은 척 흰 스카프를 난간 차양에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스카프를 태워주면 이름을 말하겠어요. 블리스가 난간에 매달려 흰 스카프에 손을 뻗치는 순간 여인은 자신을 줄리 퀘러라고 밝히면서 그를 밀어버립니다. 블리스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은 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재빨리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여인. 차양에 걸려있던 여인의 흰 스카프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녀는 왜 블리스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본 목격자는 혹 없을까요? 있습니다. 살인 장면은 못 봤지만 블리스의 친구 코리가 베란다에서 얘기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자, 베란다 살인 장면 들어보시죠. Maintenant que nous sommes seuls, vous ne voulez pas me dire votre nom? Mon nom? Non. Ah mon Dieu, votre écharpe. Si vous permettez, j'aimerais vous en offrir une autre. Mais c'est que celle-là, c'est un souvenir. J'y tiens. J'y tiens plus qu'à tout. Vous êtes... Vous m'intriguez beaucoup. Je suis troublé. Ma fiancée est très belle. Répondez au moins à cette question. Est-ce vous qui m'avez téléphoné deux fois ce matin? Je ne sais pas. Mon écharpe. Je vous répondrai si vous attrapez mon écharpe. 지나 방세를 못 내고 있는 독신 남성입니다.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온 코랄은 자기 앞으로 온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신인이 없이 향수 냄새만 물씬 풍기는 봉투. 그 안에는 오늘 날짜에 연주회 티켓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이상형을 찾지 못한 수줍고 늙고 늙은 총각에게 있어서 향수 뿌려진 봉투 한 장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서둘러 연주 회장으로 향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사나이가 검은 옷의 여인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귀는 첼로와 피아노의 이중주를 쫓고 있지만 신경은 온통 비어있는 옆자리에 쏠리는 코랄. 어느 틈엔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코랄은 그녀가 자신에게 티켓을 보내준 사람임을 확인하고는 흥분에 들뜹니다. 풍만한 몸매의 매력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연주회가 끝난 뒤 코랄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내일 집으로 찾아가겠다. 이름은 그때 밝히겠다. 코랄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다음 날 코랄이 그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포도주 한 병을 사서 그 병에 주사기로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잠시 후 여인이 코랄의 현관을 노크합니다. 아락, 세상의 끝이라는 이름의 백포도주. 아락을 가슴에 안고서 사나이는 여인이 갖고 온 특별한 의미의 술을 잔에 채우고 여인은 역시 자신이 갖고 온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을 턴테이블에 올립니다. C'est très joli. Je ne l'avais jamais entendu. Tiens, il est vide. Vous savez ce qu'on dit? Quand mon verre est plein, je le vide. Quand mon verre est vide, je le plains. Vous vous rappelez le secret? Vous devez tout me dire ce soir. Je vais connaître vos pensées. Mes pensées ne vous regardent pas. Vous connaîtrez le secret, mais c'est encore trop tôt pour vous le dire. Vous n'êtes pas bien? Là, en ce moment, avec moi. 두 사람은 건배합니다. 물론 여인은 마시지 않지요. 여인은 조금씩 눈이 풀어지는 코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우린 만난 적이 있어요. 영화는 회상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결혼식을 막 끝내고 교회를 나서는 신랑 신부. 순간 한 발의 총소리가 울린 것과 동시에 신랑이 쓰러집니다. 회상 장면 들어봅니다. maintenant je sais qui vous êtes. Vous êtes la mariée. Ce n'était pas notre faute. Je ne vous vois plus très nettement. Est-ce la lumière qui vacille? Non. La lumière ne vacille pas. C'est vous. 그제서야 코랄은 여인을 알아봅니다마는 이미 늦었지요. 독이 온몸에 퍼진 코랄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여인은 태연히 술잔에 지문을 없애고 방을 나갑니다. Bonjour Cookie. Voilà un gros ballon pour un petit bonhomme. Quel âge tu as Cookie? 5 ans presque et demi. Ah c'est bien ça. Et de qui tu es le petit garçon? Mon papa et ma maman. Comment il s'appelle ton papa? Clément. Clément? Clément Morane? Bien sûr Clément Morane. Oh mais t'as un petit pansement là. C'est maman elle avait écarté ma vie parce que je me suis fait mal dans la cour de récréation. Tu veux jouer à un jeu avec moi? Lequel? Eh bien tu vas mettre tout ce que tu as dans tes poches dans ma main. 집들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다섯 살 난 어린 쿠키에게 검은 옷의 여인이 접근합니다. 여인은 쿠키를 살살 꼬드겨서 쿠키의 아버지 이름과 유치원 선생님 이름을 알아내고는 쿠키의 할머니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꼬마의 호주머니에서 호각 하나를 훔쳐냅니다. 그 길로 여인은 쿠키의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정보를 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쿠키의 어머니가 거짓 정보에 속아 친정 어머니에게 달려간 사이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아들 쿠키와 단둘이 있는 모란늘을 찾아옵니다. On part tous en même temps, mais il y a toujours un premier et un dernier. Le dernier c'est Bertrand, tu sais mon copain. Eh ben tu vas me faire le plaisir. Je vais te retrouver. Bonsoir, monsieur. Monsieur Morane, n'est-ce pas? Oui. Ah, ma femme n'est pas là. Oui, je sais. Je suis mademoiselle Becker, l'institutrice de l'école maternelle. Ah oui, mademoiselle Becker, parfaitement. Madame Morane ne m'a pas vraiment demandé de venir, mais j'ai senti qu'elle se faisait du souci à l'idée de vous laisser seule avec le petit. Alors, si vous voulez, je ferai la cuisine et puis je vous chouette. 여인은 쿠키의 유치원 선생님인 미스 베케르로 가장합니다. 쿠키에게서 알아냈던 이름이지요. 여인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낮에 쿠키의 어머니에게서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쿠키를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쿠키가 선생님이 아니라면서 고개를 흔듭니다. 여인은 호각을 꺼내 누구 거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건 쿠키의 호각입니다. 모란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그녀를 완전히 믿게 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치가인 모란느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미모에 매료된 까닭도 있겠지만 정치가란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여인은 이제 쿠키와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아, 아니, 아빠. 쿠키가 술래가 되었을 때 여인은 숨을 곳을 찾다가 2층 계단 밑에 작은 창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변합니다. 쿠키가 잠들고 이제 둘만 남은 여인과 모란느. 모란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여인의 느신한 다리를 슬쩍 훔쳐봅니다. 여인이 갑자기 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숨바꼭질할 때 잃어버린 것 같다면서요. 아까 그녀가 계단 밑에 작은 창고에 숨는 걸 본 모란느. 혹 그곳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하고 창고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잠궈버립니다. 마드모셀 베켈, ouvrez s'il vous plaît la porte est fermée. C'est moi qui l'ai fermée. Mais ouvrez-moi, vous n'avez qu'à tirer la targette vers vous. Mais vous n'avez rien compris. C'est moi qui vous ai enfermée. Ouvrez, mademoiselle Becker. Cessez de frapper. Je vous dirai quelque chose. Quoi? Je ne suis pas mademoiselle Becker. Alors qui êtes-vous? Je suis Julie Colère, la veuve de David Colère. Et je suis venue ici pour vous tuer. 여인은 말합니다. 자신은 쿠키의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러 온 줄리 콜레라고요. 이름을 듣는 순간 모란 눈은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애원합니다. 모두 과거의 일이니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그 과거를 매일 밤 겪으며 살아온 여인 줄리는 말없이 창고의 문 틈새를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란 눈은 질식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사진 속의 여인이자 검은 옷을 입은 여인 줄리 글러는 이제 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Je connais les flics. On les possède deux fois, trois fois, puis vous tombe dessus pour le plus petit truc. J'avais bien dit de pas accepter cette voiture avec les mal maquillés. Et si vous voulez me croire, mal maquillé exprès. En tout cas, ils peuvent toujours chercher la plaque minéralogique, si c'était dans la merde. Elle est par 12 mètres de fond. 대머리 딜보. 그는 수배 중인 차량 절도범입니다. 줄리의 네 번째 살해 목표지요. 검은 가죽 치마와 검은 스웨터를 입은 줄리가 딜보의 폐차장을 찾아와서 그를 불러냅니다. 타이어 더미 사이로 딜보가 뒤뚱뒤뚱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여인은 검은 핸드백에서 총을 꺼내 하얀 스카프로 쌉니다. 사정거리를 기다리는 여인. 여인이 막 총을 겨누려는 순간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경찰이지요. 경찰이 먼저 딜보를 체포합니다. 여인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델보? C'est bien vous, monsieur Delvaux? Police. Vous allez nous suivre un peu. Allez. C'est bien lui qui vous l'a vendu. Ah, voilà mon salon, tu vas voir. Laissez-moi faire. À mon salon. Non, non, pas par là. Viens maintenant, hein. C'est dégueulasse. Allez, c'est pas pris de les revoir. Garage pourri. C'est pas pris de le revoir. Son garage pourri. Youmyongan 화가인 Fergus의 화실. 검은 옷의 여인 줄리는 벽에 걸린 인물 화들을 둘러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을 꼭 닮은 인물화도 있습니다. 그때 화가 퍼거스가 돌아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해 자신이 꼭 그리고 싶었던 얼굴이 바로 이 여인의 얼굴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디서 마주쳤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킨 그 얼굴. 모델도 없이 상상으로 작품을 완성했었는데 뒤늦게 그 얼굴이 나타난 것입니다. 퍼거스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 중에 책에 삽화를 그려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삽화의 모델을 제의합니다. 그녀는 승낙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다섯 번째 목표였으니까요. 봐 말. Oui. Je vous la rendrai après la séance, si vous êtes sage. Bon, pour un bracelet. Vous savez, c'est pas n'importe quoi. C'est Calder qui l'a fait. Oui, la droite. La fille est bien, le côté. 다음날부터 여인은 사파의 주인공인 사냥의 여신 다이애나가 됩니다. 퍼거슨은 그녀의 이름도 모른 채 그녀에게 사냥꾼 옷을 입히고 화살통을 메워준 뒤 수십 장의 크로키를 해나갑니다. 두 사람은 화가와 모델 사이로 매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가 그만 모델에게 진짜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퍼거스의 사랑 고백에 여인은 마음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윽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퍼거스는 여인이 가고 난 뒤 침대와 맞붙은 침실 벽에다 그녀의 누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팔로 머리를 괸 채 비스듬히 누운 여인의 나체. 매일 밤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죠. 드디어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가 쉬이를 당기는 모습을 정면으로 그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퍼거스는 운명을 예감한 걸까요? 화살 끝을 화가인 자신에게 겨눠달라고 요구합니다. 기회가 왔음을 안 여인이 시위를 당기려는 순간 퍼거스의 친구들이 화실로 밀어닥칩니다. 이 장면 들어봅니다. Merde, le cyclone hebdomadaire. Toute la bande, c'est foutu. Je vais pas les voir, on change. 그런데 손님들 중에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블레이스의 친구 코리가 끼어 있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여인을 본 코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스의 친구 코리가 드디어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고 퍼거스의 화실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퍼거스는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의 화살을 가슴에 맞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퍼거스가 상상 속에서 그린 인물화도 얼굴을 도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벽에 그려진 그녀의 누드. 그녀는 검은 페인트로 얼굴을 지우려다 잠시 생각해보더니 그냥 내버려 둔 채 황급히 화실을 빠져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일부러 단서를 남겼을까요? 이윽고 코리와 경찰이 들이닥쳤지만 유일한 단서는 벽에 그려진 누드화뿐입니다. 경찰은 누드화의 상반신 부분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영화 제일 첫 장면에 자동인화기가 쏟아내던 그 사진은 바로 이 벽에 그려진 그녀의 벗은 상반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그녀는 곧 체포됩니다. 마담? Oui, c'est bien lui. Je l'ai poussé vers dessus la balustrade. Oui, c'est Bliss. On était chez lui sur la terrasse. Et puis, il m'a envoyé chercher un verre d'eau, sans doute pour rester seul avec lui. Puis... Jamais vu. Et c'est seulement Bliss et Fergus. C'est Robert Corral. Je l'ai empoisonné dans sa chambre d'hôtel. Celui-ci? Je connais pas. Il est tombé dans le train de nuit. Quelqu'un l'a poussé. 여인은 순순히 자백합니다. 블레스를 아파트 난간에서 밀어 죽였고 코라를 독살했고 모란느는 질식사시켰고 퍼거스는 화살로 쏘아 죽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살해 동기까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머리 델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침실벽에 그림을 내버려둬서 일부러 단서를 남겼고 그래서 체포된 것입니다. 차량 절도범으로 감옥에 있는 델보를 만나기 위해서지요. 감옥에 수감된 여인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감방에 식사를 배달하는 당번이 된 줄리 걸레. 식칼을 품고 델보의 감방을 찾아갑니다. 식사 배달 장면부터 델보를 살해하는 장면까지 들어보시죠.5명의 사나이를 죽이게 됐는지 그녀의 살해 동기를 밝혀야겠죠. 회상 장면에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살해 동기가 결혼과 관계되었다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줄리는 어릴 때부터 데이빗이라는 소년과 사랑을 했습니다. 줄리에게는 데이빗만이, 데이빗에게는 줄리만이 유일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교회 맞은편에 한 호텔방에 5명의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냥과 여자가 유일한 취미로 가끔은 호텔방에 들어앉아 카드도 즐기곤 했죠. 사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란느가 교회 종탑의 엽총을 겨눠봤다가 내려놓습니다. 코랄이 실탄을 장전하더니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대머리 델보가 그 총을 집어들더니 허공을 겨눕니다. 조준경을 통해 종탑이 보이고 좀 더 총을 밑으로 내리자 교회 망루가 보이고 좀 더 내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환을 든 아이도 있고 흰 드레스를 입고 환히 웃는 신부도 보입니다. 대머리 델보가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걸 본 모란누와 콜리가 그에게서 총을 뺏으려 합니다. 순간 총이 격발됩니다. 신랑 데이비 꼴레가 쓰러지고 신부 줄리 꼴레가 오열합니다. 다섯 명의 남자는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은 채 죄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데이빗이 죽은 뒤 줄리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다섯 명의 사나이를 뒤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막상 찾아보니까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데이빗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살인을 집행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일 뿐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행동은 신성한 걸까요? 아닐까요? 어쨌든 하나씩 차례차례 죽여가는 줄리 꼴레, 그 잔느모로의 차가운 미소 속에 혹 해답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검은 옷, 흰 옷, 이것만 입는 여인, 그것은 선과 악은 언제나 함께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살인자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자신도 스스로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아마 살인이란 카인과 아벨 이후 그렇게 끝없이 원죄의식으로 남아서 인간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영화처럼 죄의식도 쾌감도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돼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추락사와 독살, 질식사, 마치 살인 방식의 변천사를 한눈에 훑어보는 것 같은 이 영화는 흑의 신부, 이 영화 흑의 신부를 통해서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는 혹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다섯 사나이의 유형, 즉 정치인, 소위 고급 예술을 한 예술가, 범죄자, 중산층, 이런 이들이 고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수와 선의 세계를 파괴하는 장본인들이라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김성종의 추리소설 이상의 통속성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영화를 접해보았다는 의미,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찾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네마 천국의 오늘 작품,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 잔느모로가 주연한 68년도 영화 흑의의 신부였는데요. 흑의의 신부를 보면 그 주인공 줄리가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을 좋아해서 계속 듣게 되죠. 자,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비발디의 곡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그 옛날 악기 때문에 그런지 항상 가을의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단풍잎이 굴러가는 느낌도 들고요. 마침 제가 단풍잎, 아주 예쁜 단풍잎을 붙여주신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한샘 아카데미에서 송경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곡은요. 개포동의 한재웅 학생이 저희 반 D고교 3학년 9반 학생 모두에게 조금만 견디며 공부하자고 전해달라는 말씀 띄워드리면서 비발디의 곡으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시,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